good when you play more. 더 멋진 것으로 나가지 계속 기분 좋게 high five. 저길 바지 five on the playground. 왜 또 헤매니? 여긴 이상한 나라가 아니야. Alice, Alice. 벌써 봤을 때 less. 너는 환한 빛이 나 넘쳐 흘러 에너지. 터질 듯한 내 마음은 움켜지는 우리들만의 그림일까지. 정말 특별함에 너를 기억하게 하네. 감이 좋아 baby baby oh baby baby 내 맘에 지금